수많은 커플들이 결혼하고 살아가고 때로는 후회하고 또 가끔은 파경에 이르는 모습 보고 또 보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꿈꾸지요. 그건 아마도 눈을 기다리는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마다 그렇게 길이 막히고 지저분해지고 때로는 위험한 걸 알면서도 여전히 겨울이 오면 눈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 비슷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 내리는 걸 정말로 싫어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할 줄 알면서도 눈이 내리면 들뜨고요. 결혼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죠. 지금 싱글이세요? 눈 내리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FM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다이하드에서 나왔던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였습니다. 본 머너의 노래였고요. 박봉욱 씨가 신청하셨죠? 눈 내린 하루 어떠셨어요? 저 영화음악 게시판으로 눈 내리는 그 순간에 글 올려주신 분들도 많아요. 그 첫눈 내리는 반가움에 밤늦게 어디 전화할 때도 없고 가장 먼저 저희 영화 음악을 생각해 주신 김상민 씨 고맙습니다. 가로등 사이로 내리는 하얀 눈 보시니까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저는 밤에 못 봤어요. 저도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제서야 봤네요. 눈 오는 거 보니까 문득 저는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 대학교 때 입학하자마자 동아리에 들었던 한 친구인데요. 첫눈이었잖아요. 마침 오늘 FM 영화음악에서 여러분께 첫눈 오는 날 영화 속의 싱글들의 모습을 전해드리기로 한 날인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아리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 정말 환상의 그 팀워크 자랑을 했답니다. 그 친구는. 그리고 첫눈이 내리면 가장 근사할 곳이 어딜까. 그래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일 거야. 그러고 첫눈 오는 날은 반드시 모든 동아리 회원들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첫눈이 내린 날. 그 다음날 전 그 친구를 만났어요. 술에 쩔어있더군요. 마로니에 공원에 눈이 내리는데 혼자 갔대요. 동아리 회원들 그 수많은 회원들은 아무도 오질 않고 모두들 짝을 찾아서 첫눈을 맞았고 혼자였던 내 친구만 마로니에 공원에서 2시간 동안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면서 화장실에서 세면대로 내리쳤는데 세면대가 부서졌대요. 사실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갑자기 저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눈 오는 날 첫눈 오는 날 뿐이겠어요. 눈 오는 날은 혼자 계신 분들은 더 가슴이 좀 아리죠. 이 눈 오는 기쁨을 눈 오는 날 누군가와 함께 밖에 나가서 눈도 맞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거닐고 싶고 캐롤도 들렸으면 좋겠고 따뜻한 차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에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한데 아무도 없을 때 친구한테 전화하자니 그 친구는 난 오늘 약속 있어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마음 너무 아프죠. 청취자 이재근 씨, 전경준 씨, 선보현 씨 많은 분들이 눈 오는 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얼마 전에는 여긴 미국인데요 눈 와요 하면서 강옥지 씨가 또 사연 올려주셨었어요. 뉴욕인데 눈이 엄청 온다고 온 세상이 하얗네요. 눈에 관련된 영화 음악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시면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은 지금 엄청난 폭설로 재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강옥지 씨는 눈이 오는 하루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보내셨나요? 혼자였던 브리짓의 외로움을 대변하던 곡이 바로 이 곡이었죠. All by myself. 영화 브리짓 존스 일기 중에서 제이미 오닐이 노래로 들려드렸는데요. 나 홀로 남긴 싫어. 더 이상은 싫어. 이런 노래가사에 맞춰서 온몸으로 립싱크를 하면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정말 절규하듯이 토로하던 브리짓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혼자인 분들은 누구나 이 영화의 첫 부분에서 이 노래에서 가슴을 찔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싱글의 외로움을 이렇게 절절하게 노래에 담아내다니. 청취자 김경희 씨, 서창현 씨 모두 이 브리짓 존스에 공감하셨다고 하셨죠? 서창현 씨, 지난 사랑에 차인 지 언 2년, 이제 싱글인 것에도 익숙해졌다고 하셨는데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요즘은 핀잔이나 주신다고요. 연애하면 돈이나 될지 뭐가 재밌냐고. 하지만 그건 핑계라고요. 여전히 주변 커플들을 보면 시린 옆구리에 허벅지만 찔러댄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부정을 해도 싱글이 외롭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 같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우니까 다들 커플이 되려고 노력하지요 하셨는데 김경희 씨는 영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에서 실연당한 신은경이 혼자서 집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이 본인과 아주 비슷하다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방 구조, 마구 늘어놓아서 정돈되지 않은 방, 여기저기 널려있는 비디오 테이프. 그렇다면 경희 씨, 이런 구호에 혹시 동감하세요? 우리는 무적의 솔로 부대다. 36.5도의 생체 난로 없이도 추위를 버틴다. 커플 부대 염장질로 대동단결. 대단한 슬로건이죠. 얼마 전부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선전 문구들인데요. 솔로 부대, 이른바 싱글들의 선전 문구요. 어떤 포스터들은 2차 대전 당시의 선전 포스터를 합성해서 만든 것들도 있는데요. 참 대단한 전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에 맞서는 커플 부대의 역습도 있어요. 어쨌거나 옆구리 시리고 가슴이 허전해지는 겨울, 연말이 다가올수록 특히나 연인들의 대축제일인 12월 25일이 다가올수록 선전문구는 더 거창해지고 점점 과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 전쟁의 원인, 애인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그 원인이 된 셈인데요. 연인 유무의 이 단순한 구분이 이렇게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질투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외로움? 외로움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뭐 그렇게까지 단순한 답변일 수는 없어요. 뭐 질투심 때문이라면, 하지만 애인이 친구보다 늘 좋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건 단지 다른 관계일 뿐이니까요. 또 외로움 때문이라지만 세상에는 애인 말고도 만날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회적인 강요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혼을 사회 구성의 기반으로 여기고 또 그 가치를 공공연하게 또는 암묵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솔로 부대들은 수많은 마이너리티들처럼 다수의 억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들은 차별받죠. 과연 싱글이 끝까지 싱글로 남는 이야기 다룬 영화 얼마나 되나요? 뭐 굳이 영화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대부분의 영화들은 결혼 제도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화들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결혼이나, 뭐 과연 그런지 결코 긍정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결혼 혹은 바로 그 전 단계에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를 거부하는 싱글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의 장애를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혼자 사는 여자들은 영화 속에서 자주 표적이 되어 왔는데요. 영화 위험한 정사에서 유부남 마이클 더글라스를 유혹해서 단단하고 건전한 성체인 가정을 파괴하는 글렌 클로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독신 여성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위험한지를 보여준 뒤에 영화는 마지막에 처단함으로써 결혼 제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험한 독신녀는요, 한 발 더 나아가고 했어요. 이런 요즘과 같은 지금의 이성의 사회에서 감히 동성애적인 관계를 꿈꾸는 독신녀 제니퍼 제이슨 리를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브리즈 폰다, 엘리의 룸메이트가 된 제니퍼 제이슨 리는 엘리가 다시 남자친구와 화해하려고 하니까 그에게 엘리를 뺏길까봐 남자친구를 살해하죠. 결혼을 앞둔 행복한 커플의 앞길을 막다니. 참, 영화는 이 위험한 독신녀를 여성의 손으로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비정상적인 싱글의 모습은 캐시 베이츠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에게 아카데미상을 안겨준 미저리는 뚱뚱하고 나이 든 미혼 여성에 대한 암묵적인 거부감을 정신병적인 집착으로 발전시킨 영화입니다. 자, 영화 속에서 이렇게 차별받는 싱글들, 대부분의 영화 속에서 싱글로서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액션물이나 정치물처럼 연애와는 별 상관없는 작품들에서도 싱글들은 늘 끝에 가서 커플교로 개종하고 말죠. 그런데 영화 싱글스는, 건트린 감독의 싱글스는 이런 법례를 깨뜨린 아주 드문 영화입니다. 소위 결혼 정년기를 넘긴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요. 주인공 나나는 결코 백마탄 왕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미혼모가 된 친구 동미에게 아빠가 되어주기로 결심을 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죠. 비록 현실성 없는 여성 판타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였다 하더라도요, 어깨 동무한 두 싱글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어요. 영화의 결말은 그래서 웬만한 영화들의 연인들의 마지막 키스보다도 아주 흐뭇한 싱글들의 어깨 동무로 끝나죠. 며칠 있으면 새해다. 난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인생의 숙제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할 줄 알았다. 일에 성공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지금 난 여전히 일에 성공하지 못한 싱글이다. 그럼 어때? 마흔 살쯤에는 뭔가 이루어지겠지 뭐. 아니 말고. 어쨌든 서른 살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나는 화이팅! 화이팅! 영화 싱글즈 중에서 장진영의 나레이션 나는 화팅 하는 그 부분과 이어서 김준석의 영화음악 내 나이 29살 들어봤습니다. 싱글들은 차별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화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도 가끔씩 차별받는 경우 많죠.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그 많은 메뉴들, 특히 세트 메뉴는 2인 이상 손님에게만 제공되죠. 북적대는 식당에서 또 혼자 간 사람들은 늘 자리 쟁탈전에서 밀리고요. 영화관의 좌석 배분도요, 모두 커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화 보러 온 커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영화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약간 히덕거리기도 하고 옆 사람들에게 정말 눈총 맞을 짓을 하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영화관에 혼자 간다는 말을 했다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본 적 뭐 그런 눈길 받아본 경험 있으세요? 언젠가부터 영화관은 영화를 보는 장소라기보다는 만남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연인들이나 친구들이 만나는 좀 편한 장소. 그래서 때때로 집단의 화합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버리고 영화 보는 것은 그 다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화 감상은 늘 싱글들의 몫입니다. 사실 영화들도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비브르 사비의 주인공 니나가 영화관에 갔을 때 잔다르크의 순환에 나오는 마리아 팔코네티의 아름다운 클로즈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한나와 그의 자매들의 미키삭스는 어떤가요? 삶의 허무함에 질려서 자살 직전까지 갔던 그가 막스 형제들의 오리스프를 보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을 때 그때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스크린 위의 이미지와 관객의 완벽한 교류는 관객이 사심없이 영화와 1대1로 대면할 때 바로 그때 찾아오죠. 과연 그러냐고요? 의심나신다고요? 그렇다면 혹시 놀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잠시 접어두시고요. 또 좀 주춤거릴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조금만 견디시고 한번 혼자 극장을 찾아보세요. 그 전까지 여러분은 영화를 본다는 경험이 얼마나 마술적인지 알 수 없답니다. 네, 두 곡을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영화 비블 사비의 테마 이어들으신 곡은 영화 The Hours의 Escape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필립 글라스의 영화 음악이었고요. 이 영화 The Hours를 보면요. 에이즈로 죽어가는 옛날 남자친구 리처드를 만나러 루이스 워터스가 와서는 한동안 연적이었던 클라리사를 위로하면서 이런 회상을 해요. 그러니까 리차드와 자신이 헤어졌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와 헤어진 날 난 기차에 올라 유럽을 가로질러 나아갔었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난 자유로움을 느꼈어. 누군가 사랑은 족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그 족쇄에서 해방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싱글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 쉽지가 않아요. 진정한 싱글이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싱글이라는 이 표현은 참 뭐랄까 종종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절제의 경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마치 냉장고에 가득 찬 다이어트 음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화려한 싱글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적어도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사실 싱글이라는 것은 사랑 이야기에서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서울 종로구 계동의 이준호 씨의 말씀처럼 이제는 혼자임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동사서독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준호 씨. 싱글의 얘기가 거의 없지만 혼자라는 느낌을 음악과 영상에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왕가위의 영화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동사서독, 극중의 인물들은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지만 그들 간에는 무언의 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벽이 아무리 커플이 되어도 깨트릴 수 없는, 인간이 처음부터 세상에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결국 사람은 이 세상에 혼자 와서 또 결국은 혼자 가는 것. 아무리 가족 속에 있고 결혼을 해서 옆에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이 과연 싱글로 있었던 그 순간보다 덜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건 아닐 거예요. 공사서독 중에서 진운기의 영화음악, 되돌리기 힘든 옛사랑, 시진난 트리 들어봤습니다. 차혜선씨, 참 이상하죠? 원래 싱글이었으면서 이 싱글이라는 단어보다도 이제는 줄기차게 울리던 핸드폰이 조용한 게 적응이 안 되고 저녁시간 약속이 없는 게 이상하고 내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는 게 이상합니다 하시면서 전형적인 더블이었다가 싱글로 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서창현 씨는 이런 글 또 올려주셨었죠.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을 하긴 해도 싱글에 외롭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가 봅니다. 외로우니까 다들 그리 안달하고 커플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브리짓 존스의 일기의 첫 장면처럼 가슴 절절한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며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기도 하고 영화 엠마 엠마처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마구마구 소개시켜주다가 욕만 얻어먹고 커플이 된 행복한 녀석들의 모습에 가슴에 비수를 찔리기도 합니다. 애정만세의 여주인공처럼 한낮의 공원에 마른 울음을 흘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싱글의 외로움이 가슴 한구석 절절하게 만들기는 하지요. 오, 이 연말은 어찌 보내라고 하셨는데 뭐 경기 시흥시의 양희찬 씨도 싱글 이야기에 제가 빠지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모든 외로운 싱글분들께 이분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청취자 강동훈 씨가 올려주신 글인데 영화 2부의 아름다운 키스 중에서 한 대목을 올려주셨네요. 반복되는 새로울 것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은 파성 때문만은 아니다. 새로운 경험에 앞서오는 두려움과 수줍음 때문이다. 모든 걸 감수할 준비가 된 자만이 살아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모든 걸 감수할 준비가 된 자만이 살아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사실 이건 비단 지금 옆에 누군가가 없는 싱글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겠죠. 사람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싱글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그것들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그럴 부분이 아닐까요? 영화 2부의 아름다운 키스 중에서 한 곡 들어볼까요? Blossom Dearie가 부르는 Put on a Happy Face. FM 영화음악.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메들리스 중에서 메인 테마 들었습니다. 스윙의 리듬이 아주 기분 좋게 하는데요. FM 영화음악으로 오시는 길 오늘은 이제서야 알려드립니다. 아날로그 접방법 먼저 알려드릴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정은혜입니다. 담당자 앞 우편번호 150-600번 적으시고 우체총에 넣으시면 FM 영화 음악 앞으로 오고요. 이번에는 디지털적인 방법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 오시면 되고요. 혹시 아나디 지족이 계시면요, 이 두 방법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아, 맞아요. 제가 엽서를, 한 곳에서 보낸 엽서를 누더기로 받았어요. 윤종원 씨. 컴퓨터 자판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날로그적인 엽서 쓰기가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좋답니다 하면서 엽서를 보내주셨죠. 서초구의 한영택 씨,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의 민연홍 씨, 대전의 이학수 씨, 서울 성북구 장일동의 김상민 씨, 또 어디 계시나요? 송파구 가락동의 고범석 씨, 또 송파구 신천동의 김성준 씨,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의 양희찬 씨, 좀 전에 게시판으로도 글 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 성북구 삼산동의 김형준 씨,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방송제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에 FM 영화 음악을 함께 모여서 듣고, 촛불을 켜놓고서는 듣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엽서를 써서 보내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을 또 아나데지 쪽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영화를 많이 못 봤는데 FN 영화음악과 함께 영화에 대한 열정이, 애정이 살아났다는 그 사연들 정말 고맙게 받았습니다. 자, 어떤 음악으로 보답을 할까요? 맞아요. 전 김상민 씨가, 좀 전에 제가 이 엽서를 받은 그 김상민 씨 맞죠? 오늘부터 약 열흘간 기말고사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대장정이 끝나고 난 뒤 그 해방감과 성취감을 향해서 오늘부터 열공해야겠죠? 하셨는데, 열공,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뜻이라고요. 전국의 기말고사 보시는 정영음 애청자 여러분, 열공합시다 하고 신청하시는 음악 띄워드립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중에서 La vita è bella.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중에서 라베타 에벨라 들어봤습니다. 경남에 사는 고2 학생이랍니다. 하신 김민준 씨. 김민준 학생. 학교 교과서 문학책에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지문이 나와서 요즘 문학 시간에 그 영화를 보신다고요? 영화 중에 한석규의 직업이 사진사인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갑자기 사진이 생각났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함께 앨범을 봤다고 하셨어요. 앨범을 한참 보고 있는데 사진 한 장, 어떤 할머니의 황분의 모습이었다고요. 엄마한테 이 사람 누군데?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웃으시면서 너희 외할머니시다 라고 하셨다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이 김민준 학생은 알 수가 없었대요. 이렇게 앨범을 다 보고 정리를 하는데 안방에 잠깐 들어갔더니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계신 모습이 보였다고요. 아마도 외할머니 생각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박병우 씨도 대전에서 어머니 곁에서 글을 올려주셨네요. 고향 대전이고 병원 복도에 마련된 공중 PC를 통해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하고 시작된 글. 어젯밤에는 어머님 옆에 다른 환자들이 행여 깰까봐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이어폰을 끼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다치셨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 급하게 내려왔는데 다행히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연세가 있어서 아직도 걱정이 든다고요. 어머니는 우리의 영원한 노스텔지어라는 막심 고리끼의 말이나 리버 피닉스의 아이다호의 원제처럼 평생을 떠돌아도 언제나 그곳에 있는 마음의 고향은 어머님이 아닐까 합니다. 옆에서 간호해드리는 것보다 평소 잘해드렸어야 하는데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박병우 씨가 글을 올려주셨죠. 갑자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청탁을 받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느 신문에서 어머니의 노래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다고 거기다 글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자가 고사했습니다. 물론 거절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다 보는 신문이 그 신문이었다는 게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아침에 어머니가 신문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 딸내미가 엄마에게 보내는 그 편지 같은 글이 쫙 있으면 굉장히 뭐랄까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잖아요. 영화 보면 가족들이 마음을 서로 나누지 못하다가 어느 클라이맥스나 그 장면에 오면 갑자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 내 가슴이 짠하면서 눈물이 나긴 하지만 내가 그 주인공이 돼서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뭐랄까 아직까지는 그게 좀 어색하고 그러잖아요. 엄마 앞에서 한 번도 뭐 사랑해요 뭐 이런 이야기 대놓고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아닌가? 저는 그래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 원고 청탁 전화를 받고 나서 하루 종일 아니 그 다음날까지도 어머니가 부르던 자주 부르시던 노래가락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묵념꽃 그늘 아래서 항상 살림을 하시고 딸넷을 키우느라고 고생하시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수도 없이 자신의 몸을 찢어 오신 분인데 그래도 끝까지 젊은 날의 꿈은 잊지 못해서 묵념꽃 그늘 아래서라는 그 4월의 노래를 부르는 엄마 생각이 왜 갑자기 이 김민준 학생과 박병우 씨의 사연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래요. 엄마는 항상 우리 마음의 고향이에요. 언제나 따뜻하죠? 우리 집으로 가는 느낌으로 이 음악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영화 집으로의 테마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장은임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